주문에 걸린 듯이 한순간에 중독된 노래처럼 계속 중얼거리는 너란 음악에 하루가 채워져 멈출 수 없는 feel 춤추는 이 느낌 너로 인해 새롭게 눈뜨게 돼 독특한 이끌림 너만의 melody 계속해서 부르고 또 생각해 난 대체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야 이 감정 oh, 왜 계속해서 자꾸 커지는 건데 나 보이지가 않았던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는 듯이 볼수록 빛이 나 계속 번지는 미소 yeah, 마치 꽃처럼 아름다워 스며든 감정에 물들어버린 듯 너로 인해 새롭게 눈뜨게 돼 너만의 색으로 가득히 채워져 계속해서 그리고 또 생각해 대체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